수가 없네. 난 그대를 믿을 수 없네. 난 그대를 알 수가 없어. 난 그대를 잊기로 했네. 좋았다가 싫어하니 나는 싫어하다 좋아하니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믿나. 나 이제는 단념할 거야. 싫어하다가 싫어.